가끔 놀래. Whoa. 넌 너무 예뻐서 내가 폰을 볼 때 난 너만 보고 있어. 특히 집중할 때 깨물어 네 입술. Whoa. Think I'm in heaven. 상의 루틴은 항상 똑같아. 어떤 주제든 다 너로 끝내. 커피처럼 내 하루 시작인 너. 난 그 안에 얼음을 녹여줘. 밤마다 사람 설레게 내 매일 들 뜨게 만드는 건지. 보고 또 봐도 보고 또 봐도 애태우게 하고 어떻게 내 맘에 붙여 질을 하는지. 안절부절 못해 내 모습. 어서 신호를 보내. 한마디면 돼. 발에 불 떨어져서 날 갖고 싶어졌어. 어서 내게 말을 해. 딱 한마디면 돼. 일단은 너로 말해줄래 girl. 준비됐어 너의 fantasy. 영혼 속주인공은 나. 에이, 모든 걸 있어 get an audition. 내 마음 보여줄게. And then more hope. 이제 그런 건 넘어 내게로 와. 네 맘 똑같은 거 알아. Oh yeah. 집중해. 세우고 주 발산에 딱 붙을 기대. 그러니까 어서 신호를 보내. 엘레멘 높이 그 다음에 빨리